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남조선 각계가 격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넷신문, 통일뉴스, 련합뉴스, MBC 방송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핵무기 병기화 사업과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 등을 몸소 지도해 주신 소식들을 연속 보도하면서 그의 비범한 영도력, 드센 담력에 경탄을 표시했습니다. 군사 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최고 사령관은 매우 노련하고 경험이 풍부하시며 두려움을 모르시는 백두령장이시라고 평했으며 대조선 문제 전문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지략에 대해서 탄복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으로 우뚝 일떠선 우리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을 두고 인류 정치사를 바꾸어 놓게 될 세계사적 사변이라고 하면서 민족사에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와 경의를 드리고 있습니다.